24번 바람 불어 만화방창 폼이 되니 구경가세 구경가세 돈이 화는 곱게 굵고 힘도 힐싸구꽃이 향기 쫀난 씨요준 저때보이 따라가고 보기 좋은 봄나비는 너풀너풀 날아든다 붉은 꽃이 피처를 믿고 흰꽃을 조롱하야 풍전으로 반반 웃고 향인 허여자랑허니 요요하고 잡재하고요 아니 정일던가 꽃 가운데 꽃이 피니 그 꽃이 무언 꽃고 우묻고 말을 허니 소련 궁고해오한가 해오화 거동무소 아름답고 고울시고 구름 같은 말을 털은 타박에 아닐런가 여덟 팔자 나비 눈썹 서비